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저국해방 이른 한돌과 선군절에 저음하여 9일 말레이시아 맥스킴포트롤리엄 회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저국해방업적과 선군영도업적, 그리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일으키고 있는 경의적인 사변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저국해방 이른 한돌세에 저음하여 방글라데시의 다카에서는 경축집회가, 나이지리아의 잠파라주에서는 우리나라 도서전시회가 10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